넌 나 쳤다 폈다 말고 뒤흔드는 girl 폭발할 듯해 깊어진 soul 가까이 다가올수록 난 숨이 막힐 듯해 내 가슴은 떨려와 I need you darling 너만 있으면 돼 사랑해워 I need 우리를 눈빛이 녹아버릴 듯해 feel so 뜨거워 작아도 느낌이 가득지고 feel me 그림 자체가 달라 본능이 원해 긴장하게 만들어 모두 다 falling 조준해서 내 심장이 yeah oh She got this on 날 미치게 만들어 She got this on 내 눈엔 너만 보여 날 쓰러지게 만들다 웃게 만들어 모두들 널 이렇게만 불러 어쩔 수가 없어 내 심장은 그녀의 손 위에 She got my heart 내 심장을 갈기가 지저내줘 너라면 너라면 돼 난 너만의 너의 불이 붙은 긴 밤에 널 가진 채로 편안히 네 눈을 갖고 싶어 내 숨을 가져가 멈추게 해 숨소리마저도 거칠게 돼 너무 빛난 눈이 부셔 target 위에 난 줄 게 없는데도 다 줄게 돼 자연스레 머릿수 두게 돼 난 어떻게